happened to me. But even worse, how could this happen to you? Oh my God. It began with a letter. That was the beginning of pain. I'ma tell it to you straight. Hey, look. 나의 숨을 가쁜 하루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 언젠지 참았지 널 만난 건 소중한 인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네가 좋아하던 것들 나도 좋아하게 되고 완벽하기만은 안정을 찾은 일상 속에서 매들을 서로 나눠갖고 내 몸은 병에 걸렸어 그대는 답장이 없어 Sorry I'm sorry boy dog hey. Oh 난 어떻게 해야 해요 난 불보다 뜨거운 이 귀신을 나에게로 이래 Oh my god Baby, don't cry. 너도 두 번이 홀로서 여자.